예,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주기일 미사로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축일이니까 이 아예 주일날 연중 14주일 미사를 안 하고 이 날짜에 아예 이게 그 김대건 신부님 주기일 미사만 있죠. 예, 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축일로 지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기념일로 지내기 때문에 사실 아, 우리 매일 미사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밑에 누구누구 뭐 성인 축일 뭐 이렇게 써 있, 그러니까 주일날 겹쳐 있으면 기념 안함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만큼 그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최초의 사제이시기 때문에 또 그 우리나라 성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대축일로 지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기념일로밖에는 지내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 그런 다른 점이 있죠. 오늘 매일미사 책을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저도 이게 쓱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 매일미사 책에 우리 몽골 신창생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뒤에 그 평가에. 여러분들 쓱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오늘의 묵상에 이제 몽골의 첫 신학생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올해 부제품을 받았고 두 번째 신학생도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여요, 갑자기. 우리 앵애랑 산자가 갑자기 거창해 보입니다. 예. 오늘 김대건 최초의 사제이신 김대건 시민이 주기를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몽골 최초의 뭐 타이틀은 참 어울리죠. 그래서 우리 그 두 명 신학생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매일 미사 책에 나오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굉장히 거창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최초의 사제이신 그 앞에도 그래요. 앞에도 이게 읽어보니까 재밌었던 게 원래 김대건 신부님께서 가실 때 총 3명의 신학생이 이제 마카오로 떠나죠. 3명의 신학생이 떠나는데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재 프란치스코 이렇게 같이 갑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서품을 받으시고 최양업 토마스하고 최방재 프란치스코는 중에 최방재 프란치스코는 열병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이 되십니다. 이것도 그래요. 최양업 토마스하고 최방재 프란치스코하니 갑자기 허웅 프란치스코하고 우리 노신부님 노상민 토마스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럼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은데 뭐 했었어요. 예, 해외에 나와 있는 두 프란치스코와 그 토마스가 프란치스코 먼저 갑니다. 열병에. 예. 갑자기 눈에 확확 들어와요, 이렇게. 예. 이게 왜 눈에 들어오느냐? 관련됐으니까 그래요. 몽골 신학생 얘기도 그냥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아까 미사 직전에 받았기 때문에 봤는데, 묵상에 이제 몽골 딱 뜨니까 뭐지? 하고서는 이제 저도 모르게 읽게 됩니다. 그죠? 또 최양업 토마스하고 최방재 프란치스코도 그래요. 갑자기 그냥 쓱 눈이 지나가는데 눈 딱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자기와 연관이 되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제대로 행하시지 못한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기적을 제대로 행하시지 못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향에서입니다. 고향. 고향에서는 그 말씀도 그렇게 하시죠. 고향에서는 예언자도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최양업 신부님이나 아니면 김대건 신부님들도 최초의 사제가 되고 두 번째 사제가 되시고 나서 고향에 들어와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두 분 다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은 사제가 되시고 6개월 만에 참수를 당하셨고 잡혀서 참수를 당하셨고 최양업 신부님도 숨어서 밤을 이용해서만 이동을 하실 수 있고 그 상주로서의 복장을 입어서 긴 삿갓을 눌러 쓰시고만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지쳐서 과로로 길에서 열병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동네에 가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셨고 우리 그 최초의 사제들은 또 그렇게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근데 차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어서 본인도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김대건 신부님과 최양업 신부님 두 분은 고향에 돌아와서 환영받지 못한 건 마찬가지지만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전주교회 역사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이룬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마찬가지죠. 나자렛이라는 마을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못하셨지만 결국 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못한 그 마을에서 그 한 구절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두 재밌는 구절이 두 가지가 붙는데 하나는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에 예수님은 놀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아픈 사람 몇 명만 나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셨고 그 와중에 몇 명은 또 나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그 마을에서는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몇 명이 나았다는 표현을 보면서 그럼 이 나은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었을까라는 퀘스천마크를 달아보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았을까?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서 나았던 걸까?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일단 낳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나았던 걸까? 그러면은 옆에서 얘기했던 사람,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형제들도 우리와 함께 있고 어릴 때는 목수였는데 성서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만 쟤 어릴 때 나랑 어디서 놀았던 애야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고 몇 명만 나왔다 그러면 옆에서 얘기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계속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은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나왔던 걸까? 제가 살 때는 그 옆에서 얘기했던 이들과 그리고 나았던 사람들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과 믿음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이만큼 믿으니까 누구는 이만큼 믿으니까 기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누구는 이만큼 믿으니까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들의 기적은 어떠한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그것을 측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도 신자분들 중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 자라 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예. 막 여기저기 피정도 쫓아다니시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단순한 고백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만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아냐고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사실 많지 않아요. 아무리 성당에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라는 마음이 사실은 가장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의 기적을 끌어낼 만큼 믿음이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 중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서 있는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갔느냐 안 나아갔느냐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고향에서 나은 사람과 아무런 기적을 끌어내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이랬어 저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고 옆에서는 자꾸 들려 저 사람이 어릴 때는 누구였고 어린 시절이 어땠고 형제들이 누구고 분명히 이 동네 사람인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까? 나자렛이라는 마을에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느냐라고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마을인데 그렇다 한다면 정말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더 큰 목적이 낳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느냐 개인적으로 알아보느냐 그분을 구세주로 알아보느냐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마귀들이 예수님을 보면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귀들은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기 때문에 먼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서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당신이 안 갈 거면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주로 마귀들의 순서입니다.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그분을 가장 먼저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떠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마귀들은 그 자신의 모습, 그 사탄이라고 표현하죠. 사탄이나 마귀들은 그렇게 그 존재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십니까? 어떠세요? 알아보심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 알아봐서 대체 누구, 예수님이 누구시지? 나하고 같이 계신가 하는 의심 때문에 머뭇거리십니까? 머뭇거리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 그 병이 나왔던 기적을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그 상황 현장 안에서 몇몇 나은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성소 안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머뭇거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르톨로메오, 그도 머뭇거렸지만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지르죠. 다윗의 아들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틀림없이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머뭇거렸지만 그들은 그분에게 기적을 청한다는, 뭐 기적을 반드시 나를 낫게 해줄 거야, 반드시 기적을 행해 줄 거야라는 것보다는 그분 앞에 나아갔던 차이로 인해서 기적을 받았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시기 때문이도 아니고, 예. 그분에 대해서 이분이 구세주가 맞나, 아니면 구세주가 있나 라는 의심 때문도 아니고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틀림없이 머뭇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께 청한다 한다면 몇몇 되지 않는 그 아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그 와중에 나왔던 정말 몇몇의 사람들처럼 그분의 기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막 지내지만,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떨까 잘 모르겠습니다. 죄도 많고 그냥 막 지내는데 하느님께서 원하시고 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합니다. 성당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발짝 오늘 살고 또 한 발짝 오늘 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발짝 나가면 그만큼 하느님께서 알아서 앞에 이렇게 해놓으신 경우가 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체험들이 내가 막 진짜 병이 분명히 팍 낫는 듯한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머뭇거림 와중에도 나는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한 발짝 나아갔는가를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신앙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했던 우리 순교 선열들, 그 중에 첫 사제이셨던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그 많은 머뭇거림과 의심 중에서도 당신이 해외에서 어릴 나이에 가서 외국에서 살고 그때 머뭇거리지 않았겠어요? 옆에 있는 동료 최방제 프란치스코가 열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느님 나라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마음만이 그 15살밖에 안 됐던 소년들을 이끌었을까요? 수많은 의심과 머뭇거림들 안에서도 그래도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신지 보자라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던 삶이 그분들을 사제로 이끌었고 죽음으로까지 이끌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 한다 한다면 이 15살 소년의 그 꿈은 박살 난 거죠. 박살.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은 머뭇거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던 그 순교 선열들의 그 피에 의해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든 하고 계시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일들, 그 중에서 특히 신앙생활은 그죠? 여러분들 수많은 의심과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있으시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일 맞이해서 초대드립니다.